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나누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할 텐데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슬쩍 봤더니 소중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소중한 분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VIP,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눈앞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10박 11일 그 종교개혁지 탐방 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이제 이번에 그 답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 또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대단히 깊은 역사,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 뿌리가 깊더라고요. 갔더니 그 체코 프라하 같은 곳들은 지금도 수백 년 전 도로, 수백 년 전 길 그대로 이제 길이 놓여져 있어서 이제 요즘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옛날 돌길들을 그대로 불편하지만 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하셨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한국 땅 떠나서 이제 이 유럽 땅에 왔을 때 처음 살았던 아파트가 120년 된 아파트였대요. 대단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서 요즘은 신난대요. 왜냐하면 최신 아파트에 산대요. 그 얼마나 된 아파트냐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더니 60년 된 아파트. 그러니까 최신 아파트에 사는데 60년 된 아파트. 여전히 뭐 한 20평 되는 작은 공간에 살면서도 저희처럼 뭐 이렇게 기술이 좋으니까 다 허물고 새 건물 지을 수 있지만 그 옛날 건물, 오래된 그 삶의 터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뿌리에 대한 것인데 우리 루트, 뿌리, 근원, 역사. 여러분, 가보니까 뭐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치면 200년, 웬만하면 500년 뭐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믿음의 대수와 믿음의 뿌리가 결코 얕지 않아서 깊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역사를 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은총, 그 은혜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것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쁜 습관들, 질병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지만 제가 영적인 모습으로 저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보면 지금 나타나는 쓴뿌리들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에, 오래전 유년 시절 어린 아이 때 경험했던 죄의 경험들이 이게 뿌리 뽑혀지지를 못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지를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아져서도 여전히 그 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럼 어린 아이 때 온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평생의 삶이 온전한데 어릴 때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어릴 때 죄에 많이 노출되거나 죄의 상처가 영혼 속에 있거나 하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이번 저희 답사의 배경은 중세였는데요. 역사가들은 중세를 가리켜서 중세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 다크니스,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빛이 없던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어둠의 종로를 타던 시대가 중세라고 하는 미들 에이지, 그 암흑기가 이번 여행의 그 배경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과 싸우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 빛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놓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이번 기간 동안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역사에서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종교적 부흥기라고 말을 하는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한 마을, 한 대학이 있었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에 한 이름 없는 사도, 이름 없는 한 교수라 그럴까요? 이름 없는 사제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 그 성교회 정문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교회죠. 제가 저 교회만 이렇게 찍는 사진을 찾았더니 이번에 그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지금 제 얼굴이 저기 들어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 교회가 비텐베르크 성 입구에 있는 성교회이고, 그 성문에 95개조 당시의 교회를 향한 반박문 95개의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저문입니다. 우리 식구들 이번에 14명이 다녀왔는데, 옛날 그 나무문은 불타버리고 약 한 300년 전에 어떤 분의 봉헌에 의해서 지금은 동판으로 된 문이 붙어있고, 저 문에 95개조 반박문,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게 95개의 안티테제, 반명제, 교회를 향한 반박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앞에 얼굴들도 잘 보이십니까? 다 미남 미녀만 모여있죠. 저희가 저곳을 이제 첫 종교개혁의 불꽃이 처음 지펴졌던 것을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어서 500년 전에 활발 타오르는 불꽃이 된 것이 아니라, 1517년 10월 31일 이전에 이미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잠들지 않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과가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한 날로 함께 집약 포커싱 되면서 이 거대한 물결이 터쳐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이 뭐 하루 눈 뜨고 일어났더니 종교개혁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지하 동굴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지켜내었던 그 모든 물결과 물결이 모여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부할 수 없는 한 역사를 바꾸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의 전 세계의 어떤 물꼬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꾼보다 조금 이름 없는 일꾼이 계신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대가 아니라 1400년대 초기에 체코라고 하는 나라, 저희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기억하는데, 그 체코라고 하는 곳에서 작게 의미 있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선각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00년 전에 마틴 루터보다 앞서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 지금 사면에 나오는 교회가 처음 체코말로, 자기들 나라말로 설교했던 첫 체플이에요. 예배당. 저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회를 인정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저 체플이라는 말을 써요. 베들레헴 체플. 자기들의 말로 처음 설교를 하게 되자 당시에 체코 사람 3,000명이 저 채플로 모여들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 듣기 위해서. 그럼 제가 지금 어느 나라 말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일본 말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요, 뭐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한국 말로 설교하고 있잖아. 너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것, 여러분, 우린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 자유, 너무 당연한 말씀, 너무 당연한 이 예배. 근데 이때는, 지금 제가 보았던 저 베들레헴 채플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말씀도 가질 수 없었고, 예배도 할 수 없었고, 자기들, 우리는 성찬식을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만, 그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져 있던 그런 시대에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저곳에서 설교를 했고, 그렇게 당시에 어두워져 있던 암흑기를 깨우려고 했던 몸짓 때문에 교회 당국에, 또 당시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제가 오늘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광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성경을 다 들고 있습니다만, 나의 말씀이 없고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말, 로마말로 말씀을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할 때 얀 후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고 하니, 얀이라고 하는 말이 체코말에서는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새 거위. 거위는 비록 불타 이 세상을 떠나지만 100년 뒤가 되면 이 세상에 불타지 않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정확히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그럼 1415년에 야누스가 화형을 당했는데, 1517년, 거의 정확히 100년 뒤에 마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주는 백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늘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에 앞서서 수없이 매맞고 고통받고 화형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는 수많은 수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 행적이 기록된 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을 좀 우리가 활짝 열어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빛으로 믿음의 삶을 밝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도 믿음의 수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교개혁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 앞서 뭐 50년, 100년 마틴 루터에게 얀 후스와 같은 인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발견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마틴 루터에게는 그 위대한 일꾼에게는 주위에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벗들, 믿음의 도반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구나. 너무 당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약 마틴 루터 혼자 있었다면 이 1517년에 이 거대한 물결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함께 써나가게 되었는데, 그 앞서 보면 마틴 루터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의 우리 신앙의 저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의 은혜만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서는 그 경험, 그 진지하고 그 무겁고 그 강력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살아가는 경험을 잘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 청년 루터, 오늘 우리도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어린 자녀들도 보이고 있고요. 청년 루터는 청년 때 청소년 시절을 지내고 청년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큰 물결이 함께 역사를 뒤엎어 나가듯이 하는 그런 힘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얽혀 휩쓸려가는 신앙은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 서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이 내 자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힘을 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에 붙인 후에 마틴 루터는 법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재판받는 그 자리 바로 앞편에 황제의 대리인이 서 있습니다. 교황의 대리인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름도 없었던 뭐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정말 필부 같고 촌부와 같은 한 사람, 시골 자그만 동네 신학교 교수로 살던, 사제로 살던 마틴 루터가 한편에 서고 또 다른 한편에 황제의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촌부가 서 있다면 그 앞에는 대통령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루터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저 돌판 보이시는데 저 돌판, 저 자리, 이번 저희가 순례했던 저 자리가 마틴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마틴 루터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는 진리를 따르는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양심을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저 앞에 황제가 서 있다 할지라도 황제 때문에 그 자리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이 지독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빛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틴 루터가 보름스의 재판정에서 기도했던 자리, 제가 둘러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했던 자리를 저희가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단독자로 서 있었던 마틴 루터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가?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마틴 루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저 종교개혁은,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의 변혁과 새 물결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인데, 그의 주변에 귀한 영적인 도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스승이라고 불려졌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대학자, 멜랑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마틴토와 함께 교과서를 만들고 온 유럽 대학에 교과서를 퍼뜨렸던 그 시대의 스승, 선생이었습니다. 늘 함께 하면서 루터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쏟아내 말하면 그들 다 함께 모아서 글로 기록을 해서 온 유럽당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퍼뜨려 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배후에는 작센의 선제부였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또 부유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교황을 선출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보름스에서 재판받고 위기에 처해 있는 마틴 루터를 또 다른 바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성으로 도피를 시켜줍니다. 만약 프리드리히가 도피를 시켜주지 않았다면 마틴 루터는 화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했겠지요. 근데 그 성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있던 독일 땅에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한 다락방에 차디찬 나무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짧은 1년 기간 동안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 마틴 루터가 병을 앓았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겠습니까? 치질을 앓았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작은 골방에 들어앉아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는 것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체를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을 하느라 치질을 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를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루터의 얼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루터가 몇 년 전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몇 년 전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000년 전? 500년 전 인물, 500년 전 인물입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500년 전 젊은 시절의 루터, 종교개혁 시절의 루터,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루터의 얼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번에 다니면서 많은 루터의 얼굴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500년 전에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늘 루터와 함께 했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자 깃발을 들면 그 모습을 옆에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도망자 시절을 하던 루터를 따라가서 도망자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루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그 루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크라나흐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루터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한테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그 주변에 있었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글로 역사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역사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과 물질로 역사를 남기면서 함께 이 거대한 물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꼬를 한번 거대하게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8절 말씀 속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밑 말씀으로 돌아 내려오면 빛의 자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절대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홀로 아리랑이 절대 아닙니다. 나 홀로 있는 신앙생활은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격려를 함께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깊은 뿌리가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이번 종교개혁지 답사를 통해서 느낀 것 저희가 좀 전에 지나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만 루터와 함께 멜랑히톤 또 존 낙스 그 이후에 칼빈 또 베자 녹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곁에 서서 이 종교개혁의 물꼬를 열어갔다.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만민교회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함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 프리드릭이 없었더라면 멜랑히톤이 없었더라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함께 했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역사가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생활을 할 때 마지막 시절에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문장을 만들었는가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장미 문장을 만들었어요. 바로 루터의 장미라고 하는 문장을 그려서 직접 저 도안을 마틴 루터가 직접 했고 자기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이 문장 안에 이 그림 안에 내 모든 종교개혁의 사상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림이 바로 무슨 그림이라고요? 장미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가리켜서 루터의 장미라고 부릅니다. 저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중앙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인데 무슨 색 십자가예요? 색깔이 안 보이십니까? 갑자기 생명이 되셨나요? 검은색 십자가가 있는데 저 검은색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결정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의인됨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안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트. 하트는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심장입니다. 심장. 뭐 사랑을 표현하는 하트입니다만 심장을 표현하지요. 저 심장은 색깔은 붉은색이죠. 붉은색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본성, 심장을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을 담는 그런 문장입니다. 의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핵심을 고백한 그림으로 저렇게 하트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심장과 그 위에 있는 꽃은 무슨 꽃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 꽃은 장미입니다. 장미인데 무슨 색인고 하니 장미는 일반적으로 무슨 장미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까? 붉은 장미 생각하는데 루터는 이 장미는 세상에 속한 꽃이 아니다. 그래서 흰 장미를 그렸습니다. 저 흰 장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위로요. 세 번째는 평화예요. 그래서 joy, comfort, peace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은혜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장미는 흰색으로 그려서 기쁨과 또 comfort, 위로와 평화를 의미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장미 곁에 보면 동그란 정원이 있죠. 전승이나 단지 원이 아니라 정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 정원을 의미해 영원한 정원. 여러분 서양에서 결혼할 때마다 이제 반지를 주고받는데 그 반지를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비싸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 인식 속에는 반지는 결혼 생활은 영원해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반지를 주고받는데 영원한 정원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푸르고 영원한 정원으로 인도해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우리는 저 장미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평생 동안 담고 살았던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제가 얻은 마지막 교훈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줘야 하고 또 말씀을 드러내줘야 하는데 당시에 말씀을 잃어버렸던 암흑기 시대에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람, 말씀을 찾아주었던 사람, 어둠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주었던 사람들. 그럼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면죄부를 팔 때 돈을 거두었던 함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고 하니 동전이 이 함 속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낼 때 요렇게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쨍그랑 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쨍그랑 할 때. 근데 루터의 기록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자기 주머니 속에 20센트밖에 없는데 자기가 20센트 이 동전을 이 함에 넣는데 땡그랑 할 때 연옥에 가 있던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내 주머니 속에 만약 40센트가 있었다면 내 주머니 속에 만약 60센트가 있었다면 우리 할머니도 구원을 받게 하고 내 조카도 구원을 받게 하고 다 구원받게 했을 텐데 내 주머니 속에는 20센트밖에 없어서 할아버지만 구원을 시켰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때에 빛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구원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에 제한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밝은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죽음의 피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제들 예배하는 저희들도 일평생 루터의 장미라고 하는 문장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정원 영원한 우리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십자가의 은혜 기쁨과 또 평강과 또 안위의 이 은혜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이 시대 정말 어둠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빛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저마다의 자리에서 개혁자 변혁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